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피이다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를 마자르 노동당이 최근 신문 서버 차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